옛날 꽤나 아주 먼 옛날 옛적 이야기 조그만 마을 눈물이 없는 처녀가 살고 있었던 가난했지만 항상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아름다웠고 옆 나라에 수많은 부자들과 남자들이 끝없이 청혼을 했지만 모두가 거절을 당했듯 그녀는 사랑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 피케로 어느 날 그가 찾아와서 청혼했어 그녀는 승낙을 했고 그대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바늘에 손을 찔렸어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가르게 눈물이 달걀몬드를 변해버렸어 엄들이 믿기지 않는 상황 그때부터 피게로 나내를 떼서 달걀몬드를 버렸고 흥청망청 달걀몬드를 다 써버렸지 그리고 달걀몬드가 다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때렸어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새겼어 몇 년이 흘렀어 다 써버린 달걀몬드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온 날도 술에 취해 아내를 불렀어 그 손에 쥔 새빨간 달걀몬드를 보고는 피게로 깜짝 놀랐지 아내께 손에서 빛나는 커다란 달걀몬드의 마냥 기분이 좋았지 뜨겁게 사랑했던 자신의 피보다 새빨간 그 달걀몬드의 의미를 몰랐지 거센 사내를 위한 아내의 마지막 선물 그리곤 그녀는 목숨을 끊었지 빨갛게 물드는 양탄자는 활활 타오르던 두 사람의 사랑보다 진하게 바닥을 수놓았어 목 놓아서 물어봤자 그녀는 영원히 볼 수 없어 이런 자신의 잘못을 기다렸지만 이미 늦었어 그녀는 떠나갔어 그 기울여 피게로 자신의 얼굴에 분장을 할 때 눈물을 그려넣고는 미친 듯이 웃었어 슬픔을 이제로 깨서 춤을 춰봐도 불타는 지나간 사랑의 후회만큼 웃음 많고 두번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 다짐했지 텅빈 집안 구석 너의 향기로 가득한데 가득해져만 가는 너의 아름다운 미소 다투기도 했지 눈물을 감추기도 했지 두 눈을 마주친 채 바보같이 밤새도록 바라보기만 했지 왜 그랬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가진 건 없어도 난 너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대체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변했을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약속 계속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게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을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녀를 때리며 웃고 있던 나를 영원히 저주할게 용서하지만 제발 부탁이야 눈물 흘리지 마